임종인 군이 다니는 학교에서 요새 체육 대전을 한대. 뭐 몰라. 나 대학에서 뭐 하는지 떠난 지 오래돼서 모르겠어요. 하든 말든. 근데 DJ DOC가 오늘 공연으로 온대요, 학교에. 그래서 이제 선배가 구경하고 술 먹고 놀자고 그랬대. 아, 근데 우리 종인이가 되게 착해. 그래. 공부하러 가야 된다. 강의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선배가 그랬대. 뭐 만 원짜리 강의 들으러 간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 다음 주에 데리고 와. 다음 주에 데리고 우리 다구리 나버리자. 그래, 만 원짜리 강의 듣는 놈들한테 한번 뒤져봐라. 그래가지고 다 다음 주에 올 때 요만한 이제 깎구목이나 다듬이돌 이런 거 있잖아. 다듬이 방망이 이런 거 그걸 좀. 아, 진짜 이번에 여 고전읽기 책 내면 책등을 갖다 쇄심을 박아서 내야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책이 나오면 다 살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살 테니까 쇄심 딱 봐가지고 누가 만 원짜리 강의 들어왔는데 그래 이 새끼 한번 뽀개주라고. 근데 임종인 군이 그 얘기를 들어서 이제 기분이 좀 언짢았지. 나름대로 의미 있게 하는 일인데. 근데 임종인 군이 언짢은 건 별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런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어. 그렇지 않겠어? 내가 87년에 그래도 공부를 합시고 한다고 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이제 올해가 2009년이니까 이제 그죠? 87년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20년이 넘었잖아. 20년 넘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지들한테 뭐 공돈 좀 달라고 한 적도 없어. 나는 거지근성이 없어. 물만 처먹고 살더라도 나는요, 시민들의 기부금을 받아서 하는 시민운동도 나는 안 좋아해. 나 그래서 박원순 변호사 별로 찬성 안 해. 요새 돈 떨어지니까 이제 정치단체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뭐 거지 같은 새끼들. 내가 맨날 그래요. 무슨 기부금을 받아서. 나는 그런 거 없어요. 꽁돈 안 먹어. 냉정하게 말해주면 내가 그 운영에 가담하는 그 홈페이지 있죠. 알레스텔레. 그 트래픽이 많기 때문에 웹호스팅을 비싼 걸 해요. 1년에 60만원짜리를 해. 내 돈으로 해, 그거. 누가 뭐 휴대폰 결제라도 100원씩 하자고 그러는데, 안 해? 내가 거지야? 절대로 나는, 나는 절대 부르이웃돕기 성금도 안 내. 자선단체 기부도 안 해. 안 해. 나는 안 해요. 그냥 그 하나 하는 게 있어. 그, 몽골에 학교 지어주는 그, 무슨 게 있어요. 그 단체가. 선전할 순 없고, 여기서. 거기다 이제 한 달에 5,000원씩 내는 그건 해요. 나는 학교 지어주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겨요. 학교가, 내 인생은 학교야. 어쨌든 학교를 좋아하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20여 년 동안 이걸 해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빌어먹지 않고 항상 이렇게 해왔는데 이걸 하찮게 여기면서 그거 대단한 철학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만원짜리 강의 들어가는 것 같고 뭐 유세 부린다 하는 얘기를 듣는 것보다 훨씬 기분이 나쁘거든. 그렇게 얼마나 언짢겠어요. 그렇죠? 형님 되게 언짢겠지. 패 죽일 수도 없어. 그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근데 우리가 지금 저 이번에 이제 그 벤다민 파놉티콘을 읽고 그 다음에 저기 폴란이 책을 읽고 나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딱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굉장히 심각한. 제가 이제 그 폴란이의 강의를 마무리할 무렵에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의 어떤 전개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할 텐데, 홍기빈 박사가 전문이라 그 양반 강의를 좀 듣죠? 어제 들었죠? 네. 네, 어제는 뭐 배웠어요? 스피넨드법. 그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자본주의가 지금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신문을 읽을 때도 어떤 부분을 유념해서 읽어야 될 것인가, 어떤 기사가 뭐 유이 꿀벅지 논란 뭐 확장 일로에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꿀벅지야 씨. 자기 허벅지에 때나 베끼는 게 나아. 그런 거 할 시간에 자기 허벅지가 중요하긴 해요. 이 꿀벅지는 원조가 이 탱고 추는 아주머니들이 꿀벅지의 원조들이에요. 아르헨티나에. 아, 여러분들 내가 하나 나의 여신을 이름을 내가 모락고도이라고 하는 이 탱고의 탱고 여왕이 있어. 이거 구글에서 이미지 찾아보면은 진짜 꿀벅지가 이 발견됩니다. 유이같이 이렇게 아직 솜털 덜 빠진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진짜 죽입니다. 탱고가 허벅지로 추는 춤 아니에요? 몰라? 탱고를 다들 모르는구나. 아, 탱고가 허벅지로 추는 겁니다. 남자를 이렇게 감습니다. 여자가 허벅지로. 일단 죽입니다. 이게 다니엘 바렌보임 있죠? 다니엘 바렌보임. 다니엘 바렌보임이 그 탱고 아르헨티나라고 그 아르헨티나 그 부에노스 아이레스 광장에서 다니엘 바렌보임이 연주하고 탱고를 연주하고 모락고도이가 나와서 초반에 쫙 춤을 춰요. 그 DVD가 있어. 다니엘 바렌보임의 탱고 아르헨티나. 마음이 우울하고 그럴 때는 가끔씩 보면 이게 막 열정이 솟아나와. 막, 어? 가끔 뭐 그 가짜는 철학 이런 얘기할 때 그래 모락고도이를 통해 위로를 삼자. 장만옥으로도 안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 우리 인생에는. 이걸 한번 모락고도이 이 탱고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꿀벅지 논란 이런 거는 보지 말고 어떤 기사를 봐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마지막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폴란이도 그런 얘기 하지만 자기네들이 자기 조정 시장의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서 가는 거야. 지금 그랬다는 얘기거든요. 저게 1944년에 나온 책이에요. 1944년에 나왔기 때문에 자기들도 모르게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느라고 막 하다 보니까 파시즘을 불러와 버렸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폴란이가. 그것을 왜 그러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붙어 있어. 근데 결국에는 배가 침몰해. 모르고 그냥 빠져준 거. 근데 기득권이 없는 사람은 배가 좀 빠질 것 같네. 그럼 얼른 나와버려. 이 가진 게 별로 없는 이들은 툭 털고 떠나. 항상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이제 폴란이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 이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면서 저 유인물 받았죠. 그 유인물이 뭐냐면 폴란이의 거대한 전환에서 벤담에 대해서 코멘트한 부분이에요. 앞뒤로 돼 있어 복사가. 이제 폴란이의 눈에 비친 벤담은 얼마나 가련한가를 오늘 이제 봐야 돼. 오늘 볼 거야. 얼마나 가짜는 어린아이인가. 돈독 오른 벤담은 그걸 이제 우리가 보게 돼요. 예? 근데 신문을 보더라도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경제적인 것이 우리의 삶을 갖다 아주 옥죄오고 있는 세계입니다. 이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걸 유심히 봐야 돼. 지금 강준영, 알았어? 레이턴트 언임플로이먼트, 또 예전에는 이제 인비저블 언임플로이먼트라고 말을 했는데 잠재적 실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비저블은 이제 비가시적이잖아요. 잠재적 실업이라고 말하는 건데 지금 현재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나온 통계 조사에 따르면 금융경제연구소인가 금융경제연구원인가 거기서 나온 통계에 따르면 지금 현재 한국의 잠재적 실업이 7%입니다. 무시무시한 수치예요. 잠재 실업이.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 잠재 실업이 왜 이렇게 많아졌냐? 산업 구조가 개편되고 있으니까. 옛날 기술로는 취직이 안 되니까. 산업 구조가 개편된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전환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지금 올해 대학 입학하는 학생들이 아, 뭐 성균관대학 글로벌 경영학과 졸업하면 바로 삼성 취직한다더라. 거기 가면 졸업할 무렵에 없어져 버려. 지금은 안 그런 거 꽂으면 안 돼. 지금은 그냥 가만히 색소폰이나 연습하면서 에? 카바레에서 부부부 이거 하면서 특별하게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종이나 10년 동안 특별한 직업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것저것 이렇게 몸을 이렇게 저렇게 내공을 쌓아야 돼. 왜? 시스템이 바뀌는데 지금 가능한 건 몇 가지 있어요. 뭐 조주기능사라든가. 조주기능사는 뭔지 아세요? 만들조, 술주, 칵테일 바텐더를 조주기능사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뭐 늘 먹으니까 제과제빵도 안 돼. 이제 뚜레쥬르가 다 파리바게트가 동네를 다 장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는 특별하게 딱 어떤 직업을 꽂아서 가지면 안 되는 거라. 잠재 실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더 크는 일. 지금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기 직전에 잠재 실업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 폴란드 그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영국의 인디펜던트지가 보도했죠. 중동의 원유를 결제하는데 달러로만 안 하고 유로화로도 하고 뭐 누가 여기서 뭐라고 하는 채소? 이건 채소. 빨리 말해. 위에나도 하고 엔화로도 하고 금도 쓴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금은 일단 이제 금은 사실 그러니까 근본유제가 올지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달러, 위엔화, 이게 중국의 위엔화, 일본의 엔화, 유로화 이렇게 갔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석유는 우리 문명은 석유 문명이에요. 석유 끊으면 다 죽는 거야. 이 상황에서 석유값을 요 네 개로 하겠다고 중동에서 했는데 미국도 원하는 바야 사실은. 그렇게 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줄어들잖아. 원하는 바거든. 그렇게 가면 세계가 자 달러 1극 체제에서 네 개로 다극 체제로 가죠. 그럼 우리 한반도 양쪽에 있는 두 나라가 그 중에 둘을 차지해. 그렇게 생각해봐. 그 다음에 한반도는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죠. 한반도에 그 통화가 그러니까 결제통화 3개가 있는데 4개가 있는데 3개의 나라가 한반도에 관계가 이해관계가 아주 밀접해. 이 와중에 삽질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을 우습게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은 관료주도형 토건국가 이른바 삽질국가를 50년 하던 자민당이 딱 물러나고 하토야마 내각이 출범했잖아요. 그럼 일본은 일본이나 중국은 지금 다당제 나라는 일본 여기 한국밖에 없어. 동아시아 한국 중에 일본하고 중국은 다 일당독재국가야. 자민당 50년 하토야마 못해도 15년을 해먹어요. 그 민주당이 그렇게 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고요. 그러면 지는 거야. 또 1930년대는 일본이 군사대국이었잖아. 1960년대는 딱 3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길이까지 일본말이네. 일본말 해야 돼. 수시로 해야 돼. 이제 일본의 시대야. 길이까지를 한단 말이죠. 30년마다 한 번씩. 1930년대 일본이 완전히 미국하고 맞짱 떴잖아. 항공만 만들어서 군사대국. 근데 1960년대는 경제대국이었잖아. 동경올림픽 그때 자랑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 딱 돼서 2000년대 되니까 일본이 이제 어떤 나라로 갈 것인가를 갖다 전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제 디스커션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저 중국에서는 건국 60주년 행사했잖아요. 60년이 딱 되니까 이제 걔네들도 중국도 이제 판가리를 하려고 그러겠지. 뭔가. 우리도 60년 됐는데 뭐 했어, 우리는. 한 일이 별로 없네. 좀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예? 뭐요? 형님 뭐요, 형님? 4대강. 예, 우리 4대강을 하지, 4대강을 해서. 전국토의 똥물화를 이제. 돌아버리겠어요, 아주 그냥. 돌아버리겠어요. 이민을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혼자 여기서 악을 써보면 뭐 하겠어. 근데, 이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도 공부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있어야 돼. 공부를. 네? 도상한 안창호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나 혼자만이라도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아주, 그런데 사실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게, 고무적인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사실은. 왜냐하면 2006년 12월에 출간했던 마르크스의 경제학 철학 수고가 한 쇄를 찍을 때 1500부씩 찍었는데 2007년부터 팔았지. 2007년, 2008년, 2009년 해서 2년 6개월 정도를 팔았는데 3,000권이나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제 그 출판사 사장님이 저한테 3쇄를 찍겠다고 하니까 기분이 확 업되는 거야. 요즘 세상에 경제학 철학 수고를 3,000권을 팔아. 와, 씨발. 이게 막 무지하게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그동안 2002년부터 서평집을 처음 출간한 때부터 지금까지 책을 어영부영 이렇게 저렇게 한 종수가 한 15종 되는데 한 3만 부를 팔았어요. 근데 돈이 찔끔찔끔 들어와서 그렇지. 네? 3만 부를 팔았어. 많이도 벌었어. 많이도 벌었어. 그러니까 그 한 10년 가까이 한 3만 권 팔았으니까 많이 무지하게 팔았어. 그래서 앞으로 나를 부를 때 여러분들 3만 권 필자라고 불러줘. 네?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뭐야 한 달에 3만 구씩도 파는데 나는 어쨌든 7년 동안 3만 구를 팔았으니 대단히 많이 팔았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무릎 팍 떠서 안 나갔는데 3만 구 팔았으니까 많이 팔았지. 요새 한비아는 한비아 책도 베스트셀러고 한비아 추천 도서도 베스트셀러 돼. 아, 내가 추천한 건 절대 베스트가 안 돼. 그냥 알라딘 오늘 배송으로 이제 바뀌는 것밖에 없더라고. 그래도 어쨌든 여기 경작 철학 수고를 3천 원을 팔았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몹시 좋아요. 그게 돈 안 돼. 돈 안 돼. 3천 원이래 봐요. 3년 동안 300만 원인데 이제는 그 돈의 문제가 아니야. 아이, 그거는 진짜로 이제 순수한 독자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절망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책을 3,000권이나 사서 읽고, 또, 여러 사람이 공역한 그 인문학 스터디 있잖아요. 그것도 이번에 3세를 찍었는데, 그거는 두 번째 찍을 때 3,000권 찍고 그래서, 그거 이번에 1월 달에 출간했잖아요. 근데 인문학 스터디를, 지금, 지난달에 저, 3세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문학 스터디가 한 8개월 만에 한 4,500부를 팔았어요. 그거는 이제 역자들이 인쇄를 안 받기로 한 책이거든요. 역자 6명이라 인쇄를 나누면 1인당 20만 원인가 밖에 안 돼갖고 너무 찌질하니까 막 좀 추접스럽다는 느낌이 들어서 안 받기로 했는데 그래도 그게 6, 7개월 만에 한 4,500명이 그 책을 샀잖아요. 근데 이문학 스터디 보면 뒤에 또 도서 목록이 무지하게 많잖아. 그러니까 곁들여서 또 이게 많이 팔렸을 거라. 그러니까 아, 이 기분이 완전 업됐어. 지금 3세 더블 3세가 지금 이번에 한 달 사이에 3세가 쫙쫙쫙쫙 나오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저한테 이렇게 배워 가지고 각성해서 책 많이 읽고 나중에 책도 쓰세요. 번역도 하고 쓰기도 하고 책 써 가지고 이 정도 수준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검사 받으러 와. 욕 뒤 처먹고 다시 쓰고. 응? 수준을 높이는 거지. 자기가 계속. 수준을 높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기준으로 삼는 게 낮으면 발전이 없어. 기준으로 삼는 게 낮으면 발전이 없어. 기준으로 삼는 게 낮으면 발전이 없어. 인문학 스터디 가진 사람들은 그 책을 여러 번 읽으세요. 단순한 도서 목록이 아닙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그 마크 헨리라는 사람이 문장 하나하나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 방대한 양을 이렇게 두 페이지, 세 페이지에다 넣으려고 압축적으로 쓴 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편역자들이 써놓은 부분들 있죠. 그것도 나름 저 마크 헨리보다는 조금 딸리긴 해도 나름 그래도 괜찮습니다. 연구 많이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읽으세요. 기준을 높게 잡고 높은 수준의 텍스트를 선정해서 자기가 자꾸 그것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장대 높이 뛰기는 우리가 이신바이바를 도대체 능가할 수 없지만 응? 이신바이를 능가할 수 없지만 그건 우리 육체잖아. 나보고 농구를 하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겠어요? 아이 참, 농구공을 손에 잡아본 적도 없습니다. 배구공을 잡아본 적도 없고 축구공을 발끝에 닿아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근데 공부를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지. 정신은 우주까지 갈 수 있어. 파스칼이 한 얘기 있잖아요. 지난번 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그다음 뭐야, 창현? 배웠다. 데카르트 할 때 배웠다. 학생 침해, 학생 침해. 선생은 아는데 학생은 모르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그를 죽이기에는 전 우주가 무장할 필요가 없다. 물 한 방울로도 그를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우주보다도 위대하다. 그치? 인간은 왜 우주보다 위대해? 우주는 멸망하는 순간 우주가 멸망하는 걸 스스로 몰라. 준호. 예. 인간은 아니지. 예? 인간은 죽을 때 죽는 순간 알지. 예. 그치? 그게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은 우주보다 위대한 거거든. 정신이 위대하면 정신. 정신적 존재거든. 그게. 그래서 육체를 가다듬고 뭐 우리가 농구를 하고 장대 높이 뛰기를 할 필요 없어요. 책을 많이 읽는데 여러 번 엄청나게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갖다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벤담의 파놉티콘은 지금 제가 말하는 인간론 있죠. 요거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예요. 인간을 딱 이윤 추구의 재료로서의 인간으로만 딱 인간을 보는 그겁니다. 이 두 사람의 뒤에 숨었어. 나 여기서 강의할 거야. 요 앞에 있는 사람들 부담 갖지 말고요. 근데 이 두 사람 아까 요 앞에 앉으라니까 뒤로 숨었는데, 짱깨 배답을 들이 이거 안 되겠어. 내게 사겠어. 큰 소리로 읽어야 돼. 자, 파놉티콘. 오늘, 들어가는 말부터 봅니다. 지금 파놉티콘은 원래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거는 제르미 벤담이 프랑스의 의회에 보내는 그런 제안서로서, 일종의 이제 프로젝트 제안서로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파놉티콘 감시시설, 특히 감옥에 관한 새로운 원리에 관한 논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페이지를 펴보세요. 자네 이름이 뭐지? 이병호. 이병호군. 저 친구도 무슨 호 아니야? 저 허건이요. 허건. 이병호, 읽어봐, 19페이지. 큰 소리로, 여러분. 여러분, 만일 다수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들을 에워쌀 수 있는, 그들의 행동과 인적 관계, 생활환경 전체를 확인하고,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감시에서 벗어나거나 의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이것은 국가가 여러 주요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유용하고 효력 있는 도구임에 틀림없다. 여러분 해놓고 반말로 하니까 언짢죠? 하지 말든지 여러분을. 야 임마 이렇게 하고 하든지. 이 번역을 왜 이렇게 감각 없이 하신 것 같아요 약간. 자 지금 이병호 군이 한 문단 읽었습니다. 이병호 군이 읽은 한 문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하나씩만 생각해 봅시다. 자, 허건군 얘기해 봐. 두 사람 계속 왕복해서 이게 질문하고 읽고 할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쉬세요 오늘. 많이 피곤했죠? 네. 허건, 이럴 줄 몰랐지. 병호가 읽고 있을 때 나는 놀았지. 자기가 생각하기에 지금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가 말하자면 이 벤담 파놉티콘의 인트로덕션, 서론에 해당합니다. 여기 안에 얘기가 다 들어있어. 그리고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어떻게 썼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이 어떤 글을 쓸 때 도입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형식도 잘 갖춰져 있어요. 벤담은 공리주의자예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야. 글을 써도 항상 그렇게 써요. 잔소리가 없어. 군더더기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문단 문단을 읽으면서 각각의 문단에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수로들을 체크하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허건금 얘기해봐. 안 되면 병원가 또 얘기를 해야 돼. 한 단어요? 한 단어. 자기가 생각하기에. 정답은 없어. 자기가 생각하기에. 병원 지금 생각해야 돼. 수단. 수단. 어긋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그럼 도구하고 수단하고 같은 말이니까 수단 또는 도구, 그죠? 다 중요한 말이야. 지금 허건 학생이 얘기한 수단이나 도구, 지금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도구가 중요하죠. 이 약간 기계론적 사회 방식 있는 거야. 그다음에 이병호는 중요한 게 뭐야? 감시. 감시? 어디 있어 감시가? 우리의 감시에서. 우리의 감시에서 벗어나거나 의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죠? 이 감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1차적인 게 감시. 또 다른 사람, 자 허근군 또 하나 더 골라봐. 다른 사람 쉬라니까. 오늘 휴식. 내가 앞에 앉으라고 그럴 때 안 앉으면 나는 이렇게 뒤끝이 더러운 놈이라니까는 왜 그래? 응징한다고 말했지. 다른 사람들은 이게 이봐, 허근, 이병호. 다른 사람들은 앞에 앉아, 그럼 아무 소리 않고 앉아. 왠지 알아? 말 안 들으면 당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지난주에 처음 와가지고 그러지. 하나 더. 유용. 유용? 유용하고 효력 있는? 그거는 수단이나 도구에 붙는 형용사들이니까 일단 빼고. 유용하고 효력 있는 도구 또는 수단. 하나 또 있어. 종인. 한 단어. 어? 의도 말고? 예? 예? 국가 말고요? 이끌 수 있도록, 그게. 이끌다, 그 단어가. 단어는 아닌데, 이끌 수 있도록. 이거 중요한 말이요. 이게 한 차원이 높아지는 거야. 감시하고, 감시는 지금 병호가 자나 안 자나 이렇게 하는 게 감시잖아? 근데 가만히 있어도 병호가 안 자게 하면 좋지. 이게 수잔 얘기지? 이게 이끄는 거야. 병원 입에다 칼을 딱 물려놔. 그러면 앉아. 엎어지면 바로 죽으니까. 이런 것을 이제. 근데 이제, 이것은, 이거는 유용한 도구지. 그지? 근데, 아, 내가 졸면 분명히 칼을 내 입에 물릴 거야. 라는 것을 내재화 해버리면 이건 이끄는 거야. 이게 고차원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폭력과 위력을 구별해야 하는 거죠. 폭력은 감시, 유용하고 효력 있는 도구, 이것들은 폭력이야.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위력은, 지난 시간에 저, 우리, 막스 베버 할 때 내가 가르쳐 줬죠? 게발트, 폭력, 막트, 위력. 폭력에서 위력이 이제 도출되어 나오는데, 위력이 더 고차적인 거지. 그렇지? 저주는 2년차들이 위력을 쓰나 폭력을 쓰나 지금. 어?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아, 이게 내부 고발자가 되기 싫은 모양이죠. 이번에 해군 소령 한 분 고발했어. 너도 이번에 ROTC의 민주화를 위해서 한번 장렬히 선호해봐. 딱 들은 순간 알겠지.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머뭇거리는 때 이때. 이것이 바로 2년차들의 위력이 지금 준호의 뒤통수에 있는 거라. 응? 내가 준호에게 폭력을 쓰나 위력을 쓰나 할 때 이게 덜덜 떨면서 폭력은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게 바로 2년차들의 위력이 준호의 그 등골을 쫙 타고 항문까지 내려가 버린 거야. 똥침을 탁. 그치? 그래서 이게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벤담이 요 첫 번째 문단을 잘 읽어야 돼. 여기서는 이 벤담이 여기서 딱 말을 하는 거야. 이걸 읽고 좀 눈이 밝은 양반들은 딱 알 수 있어. 유용하고 효력 있는 도구가 하나 있어. 근데 그 도구가 감시에서 벗어나 의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이야.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딱 이게 피지컬하게 붙어. 근데 그들을 애워싸 가지고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기도 해.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려면 개발트를 하긴 한데 개발트를 습관을 시켜가지고 이 폭력을 내재화 시켜야 되겠지. 그러니까 권위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정경들이 진압을 심하게 해. 그 다음에는 안 나간단 말이야. 나가면 존나 맞는구나. 그게 이제 나가면 맞는다가 내재화 되잖아요. 그럼 이제 안 나가자. 그러면 그게 막트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 나왔잖아. 서울청장이 주상용이 가는 사람이 뭐 보도에 있는 놈들도 다 잡아라, 다 잡아라. 막 있잖아. 일단 다 잡아.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정경들이 이렇게 강하게. 게다가 정경들이 이제 광우병 소고기 먹었단 말이야. 어? 지금 다 미쳤어, 막. 정경들만 먹었다고 나와버렸잖아. 지금 과천 청사 경비대 애들이. 인과관계가 분명해졌어요. 미국산 소고기를 정경만 먹었어. 정경들은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지. 우리가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있구나. 어? 지금 청사 안에서는 호주산 소고기, 우리는 뉴욕산 소고기. 이제 스물스물스물. 응? 그렇게 된 거라 지금.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게 폭력을 사용해서 막트의 단계로 넘어가려면,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1차적으로는 사람들을 유용하고 효력 있는 도구인데 그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감시해. 근데 감시를 한 다음에 그 감시를 그들의 내면에 심어 넣어요. 그러니까 이쪽 이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이 의도를 그 사람들의 의도는 질서죠. 질서와 규율을 피감시자의 내면에다가 집어넣어 즉 내재화해. 내재화하면 그들의 행동이 저절로 나의 의도에 합당에 걸맞도록 따라오겠죠. 이게 2단계. 그러니까 이것도 개발트와 막트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 이렇게 여기서 그러니까 벤담이 생각하는 파노티콘이라는 게 이런 거란 말이죠. 1차적으로는 유용하고 효력 있는 도구를 사용해서 1차적으로는 그들의 행동을 감시해. 의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그런 감시를 통해서 감시자의 의도와 규율을 그들의 내면에 내재화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견 자율적인 행동들을 이끌어낸다. 이것이 바로 파놉티콘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목표예요. 이걸 딱 알아놔야 돼. 그러니까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게 이거라는 것을 알아둬야 돼요. 이게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직업으로서의 정치 이야기할 때 막스 베버가 말했을 때 그 국가는 폭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집단이라고 말했죠. 국가는. 그 국가가 말하자면 현대사회를 다스리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현대국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 경찰국가인 거라. 그거를. 아무리 해도 폭력을 독점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현대국가는 아무리 해도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최대한 우리가 우리 국가로부터 그런 것을 갖다 폭력을 갖다 빼내려고 하는 폭력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국민권익위원회 드디어 이제 실세가 앉았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어? 이재호 상께서 드디어 이재호 씨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아니니까 뭐라고 할 그래서 이재호 상 응? 이렇게 이제 이상 응? 이 드디어 앉았습니다. 우리 일본어를 상용화해야 되겠더라니까 드디어 이제 이상이 뽕빠를 내려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마련하는 거 있죠.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그 군대의 문민화 국방부 장관을 문민화한다든가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이게 검찰위원회가 있어요. 민간인들이 검찰 그 감시하는 사건 났을 때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하는 게 일본은 그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폭력 단체들 폭력 단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핵칼 들고 다니면서 너 창자 좀 내놔 볼래?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게 국가 폭력이 제일 무섭거든. 조폭들도 우리가 가끔 보면은 뭐, 아 어디더라 강동 경찰서인가 어디에 그 여자 형사반장이 있어요. 그분 저번에 인터뷰한 거 봤는데 웬만한 조폭들도 그럼 못 이기겠습니까? 근데 왜 그 사람한테 지겠습니까? 국가라는 폭력이거든. 더 강한 위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국가에서 폭력을 전담하는 기관들 있죠. 검찰, 경찰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최대한 감시 체제가 붙어 그게 선진국이란 거라. 선진국이 별게 아니야. 이제 근대 국가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그 한계, 그 본질을 폭력의 독점인데 그것을 닦아내는 거. 지금 그것이 근대 국가가 예 말하자면 피를 뒤집어 쓰고 태어난 거거든. 근대 국가는 30년 전쟁에 피를 뒤집어 쓰고 태어난 근대 국가에서 피를 닦아내는 기구들이 많아질수록 선진국이 되는 거고 그것이 많아질수록 탈근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많아질수록.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군축을 해야지. 군대를 줄여야죠. 군대가 폭력 집단의 전형이잖아요. 구태타를 일으키지 않는다 해서 폭력 집단이 아니잖아. 그럼 군대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 군대에 가서 우리는 파롭티콘을 경험하고 온단 말이에요. 딱 이게 쫄병이 들어가면 탁 이병 있잖아요. 이병 쫙 앉아가지고 눈깔 돌아간다 이 새끼 봐라 이거 봐라 아니 눈깔 돌아가 소리 듣는다 막 눈도 못 돌려 막 눈에서 눈을 두두두두 하면 눈 깜빡인다 샤타 날아가나 씨발라 막 이렇게 하면 탁 이렇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응 내무실에 선임 해병 아니 선임들이 없어도 내무실에 선임 없어도 올 거라고 생각 그러니까 마크트 딱 가자마자 몇 번 딱 조져놓으면 바로 마크트가 확 들어와 탁 이러고 있지 응 그 생활을 갖다가 3년 가까이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위아래 쫙 복종하는 몸이 붙거든. 가산점을 주네만 해. 여자도 군대를 가야 되네만 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평화를 갖다 이룩하는 시스템을 생각해야 되는데 딱 지엽적인 것으로 하잖아. 내가 왜 ROTC 싫어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두 번째 문단으로 들어갑니다. 이병훈군 읽어. 예를 들면 좀 낭낭하게 읽어. 그렇게 갓나고가 읽지 말고 집에서 읽는 연습해봐. 다음 주에 또 시킬 거야. 예를 들면 교육은 학생을 둘러싼 전체 환경의 결과물이다. 한 인간의 교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바로 그의 행동 전부를 관찰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어떤 사물들을 둘러싸이게 하는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게 할 것인가를 선택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그를 놓는 것이다. 네. 여기서 그러면 지금 유용하고 효력 있는 도구를 사용해서 행동을 감시하고 그들의 내면의 질서를 내지야 하는데 그 방법은 이제 교육인데 교육을 벤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은 선한 목적으로 인간을 이끄는 행위. 이게 아니라 교육과 그것을 둘러싼 환경 요인 어디를 놓고 어떻게 하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갖다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산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역시 이제 앞에 나오는 것에서 이끌어져 나오는 교육 원리예요. 이게 그 다음에 허건군 세 번째 문단. 그런데 어떻게 하면 지금 노래 가사야 이 양반. 여기 노래방인 줄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다수를 역겨운 모양이지? 감시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가? 만일 단 한 명이 관리하는 것처럼 빈틈없이 업무가 진행된다면 관리자들에게 일관되게 업무 지시를 하거나 감시 체계를 보완하는 조치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예, 여기까지 일단 소결입니다. 하나의 단락이 끝나요. 세 문단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처럼 빈틈없이 업무가 진행된다면 그랬잖아요. 이건 이제 많은 사람이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이제 한 명을 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을 효율적으로 관리만 할 수 있다면 이거 굉장히 탁월한 아이디어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큰 원리를 얘기하고 두 번째 그보다 작은 주제로 교육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고 이렇게 돼 있죠.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썼잖아. 그리고 여기서 한번 정리 딱 했어. 글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세 단락을 써가지고도 할 때도. 그래서 우리는 새롭고도 유용한 이 아이디어가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론의 힘을 능가하는 감시 권력을 단 한 사람에게 줄 것임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네 번째 문단에 정리를 딱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유력하고 효력 있는 도구라고 말했을 때는 조금 막연했는데 이제 네 번째 문단에 딱 오니까 단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모아서 이론의 힘을 능가하는 감시 권력을 갖게 하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내놨죠. 그러면 요 글을 쓸 때 벤담이 뭐 할 것인가 라고 물었다가 자기가 답을 하고 그러잖아요. 묻고 답하고. 요런 물은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글을 쓸 때 우리가 글을 쓸 때 퀘스천에다 지금 S를 해놨어요. 제가 그냥 이거는 우리말로는 퀘스천이나 프라블럼이나 다 질문이잖아.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니까 그냥 제가 영어로 쓰겠습니다. 퀘스천스야. 퀘스천스. 여기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퀘스천스가 뭐냐면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 명이 많은 사람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겠는가? 질문들이 많잖아요. 많은 질문들을 해. 이것과 관련된 질문 1, 질문 2, 질문 3, 질문 4 이렇게 싹 해. 이렇게 질문들을 싹 하면서 나름대로 그때그때 따락따락 대답을 하다가 넘겨보세요. 21페이지에 보면 감독 이렇게 돼 있고 그 위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어떻게 새로운 질서를 세우면서 타락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프라블럼이야. 하나의 질문으로 집약을 하는 거야. 이제 앞에 여러 개의 질문들을 놓고 있다가 여러 개의 질문들을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읽은 내가 읽은 거 프라블럼이라고 한 부분 있잖아요. 그 앞에 올 때까지는 벤담이 판옵티콘에 관해서 제기될 수 있는 많은 질문들을 해. 질문들을 쌓아 퀘스천스들을 모아서 이제 핵심적인 프로블럼 하나를 딱 내놓는 거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함으로써 논지를 풀어나가는 거야. 이게 논문을 쓰는 방법이야. 논문을 쓰는 방법. 그래서 프로블럼 있고 그 밑에 감독, 인스펙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의 대답이죠. 대답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대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놓고 이 질문들을 갖다가 핵심적인 프라블럼 하나로 집약한 다음 이 핵심적인 프라블럼에 대답을 한다. 이것이 서론에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글을 쓸 때 서론에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답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쓰겠다 하고 해나가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여기에는 19페이지 맨 밑에 줄 벤담이 매우 단순한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이를 해결했다고 판단하는 현안이 있다. 그것은 감옥이다. 장점이 많은 이 원리는 적용 가능한 어떤 시설보다 입법기관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갖게 하는 특징이 있다. 중요성, 다양성, 어려움, 이것이 바로 이 원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감옥의 우선권이 있는 이유이다 이랬는데, 감옥의 우선권이 있다는 이유는 뭐냐면 감옥이 가장 복잡하고 어렵다 이 말이죠. 우선권이 있다. 그러니까 나의 원리를 감옥에다 해봐가지고 성공하면 다른 데는 쉽게 적용할 수 있겠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같은 원리를 연속적으로 다른 시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가 요구한 까다로운 주의사항 중 몇 개만 없으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감옥이 가장 까다로운 요구사항이 달라붙는 장소이겠다. 그 말이겠죠. 그러면 지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을 감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를 이끌기까지 하는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는 감옥에다가 적용시켰을 때 잘 돌아간다. 그리고 이렇게 감옥에 적용시켜 돌아갔는데 감옥에서도 되는데 다른 데서 안 되겠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기 가장 감옥이 까다로운 곳이고 까다로운 주의사항이 많은 곳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얘기가 점점 더 얘기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죠. 교육, 그 다음에 감옥,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단에 감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병호 군 읽어봐. 감옥을 완전하게 개혁한다는 것은 죄수들이 바른 행동을 하도록 부활을 보장하고 지금까지 신체적, 정신적 타락으로 오염된 건강과 청결, 질서, 근면을 확고하게 하며 비용을 감소시키면서도 공공의 안전을 견고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간단한 건축 아이디어로 이 모든 것을 이루려는 것이 바로 이 글의 목적이다. 예, 간단한 건축 아이디어 이것에서 뭘 이루겠다고? 이 모든 것이 뭐뭐야? 병옥은 나눠서 얘기해봐. 첫째. 청결과 질서. 청결과 질서. 근면 확고하게 하는 것. 첫째 그거. 그 직접적으로 보이는 효과지. 두 번째로는 공공의 안전, 비용의 감소, 공공의 안전. 비용을 감소시키면서도 공공의 안전까지 경고해야 해. 그죠? 두 가지. 근데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것이 또 하나 있지? 바른 행동을 하도록. 교화를 보장하고. 그죠? 그러니까 건강과 청결, 질서, 근면 이거는 일단 기본. 그죠? 같은 차원에 있어. 근데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공공의 안전을 경고히 해. 거기까지 일단 좀 폭력 영역이겠지. 근데 나중에는 이제 애들이 착한 애들이 돼버려. 우리 아이가 착해졌어요. 교화를 보장하고. 교화가 된다. 죄수들이 바른 행동을 하도록 교화를 보장한다. 그럼 교화가 된다. 이거는 뭐냐면은 질서를, 아까 말한 것처럼 질서가 내면화 됐다는 상태겠죠. 교화. 지금 우리나라 감옥에서는 교화가 안 되죠. 감옥이 대학이잖아. 범죄를 배우는 곳이 되잖아요. 교화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벤담은 근데 이것을 갖다가 간단한 건축 아이디어로 이 모든 것을 이룬다. 근데 간단한 건축 아이디어가 간단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절감돼. 자, 아이디어가 간단하면서도 비용이 절감돼. 현대 사회가 원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원하는. 이것이 바로 공리주의가 가지고 있는 효율성. 공리주의의 기본 원리니까. 심플, 간단하고도 무엇보다도 비용이 절감된다면야 못할 게 없다. 이게 벤담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읽으면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것이 노리는 바가 뭔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개요가 잡히죠. 그래서 그 다음 문단하고 그 다음 문단은 어떻지 저떻지, 아 이게 뭐 어쩌고 감옥 개혁은 무시되어 왔다. 자 나는 그러니까 이것이 어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논문을 쓸 때는 대체로 거기 2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보면 감옥 가운데 관리가 가장 엄격한 곳인 쇠사슬 채우는 감옥이나 지하 감옥은 이런 얘기를 앞에다 씁니다. 대개는 글을 쓸 때는. 근데 벤담은 결론부터 말한 거죠. 요거는 빼도 되는 부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프라블럼이라고 내가 말했던 부분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어떻게 새로운 질서를 세우면서 타락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가? 자, 벤담은 앞에서 비용을 감소시킨다, 공공의 안전을 견고히 한다, 교화를 보장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기의 구체적인 질문은 어떻게 들었냐? 어떻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새로운 질서, 질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말이죠. 질서라는 말로서 정리를 해버리는 거야. 요 안에 들어. 그래서 벤담의 대답은 뭐냐? 감독. 감독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뭐 영화 감독 뭐 이런 게 생각. 인스펙션. 여기 자 질서를 세우고 보존하기 위한 유일한 원리로서 새로운 감시 방식이 있다. 이것은 감각보다는 상상을 자극하며 이거 이 말이 좀 이상해요. 잘 봅시다. 그 감시 테두리 안에서 항상 어디든지 존재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에게 수백 명의 사람을 맡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질서를 보존하며부터 보존하기 위해 세우고부터 맡긴다. 여기까지가 굉장히 함축성이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자, 허군. 자네가 생각하기에 이 두 문장에서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뭔가 하나. 핵심적인 말을 하나 골라내봐. 한 단어요? 단어를 고르든 뭐, 마음대로 해봐. 상상을, 감각보다는 상상을. 상상을 자극하면? 그, 자네를 자극해, 그 말이? 상상을 좋아하는구만. 하? 왜 좋아해? 왜 중요해? 아, 왜 좋아해? 느낌이 약간 여기 약간 AV 분위기로 그러는데. 왜 자극했어? 말해봐. 나한테만. 내 되게 궁금해. 실제로, 이렇게. 감시를 받는 감각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걸 감시를 받는다는 상상을 함으로써 질서를 이렇게 내죠. 죄수들이. 네. 죄수들이 그러니까 이걸 상상하는 정도면 굉장히 탁월한 시설이지. 그죠? 똥도 못 넣어 죄수들이. 어디서 보고 있는 듯해서. 그러지 않겠어? 맞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서 지금 허군이 한 게 감각보다는 상상을 자극하며 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상상을 자극하며. 이게 바로 마크트가 완전히 이제 파고든 거지. 뇌수까지. 당할 수가 없어. 지금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감시되고 있는 거 아닐까? 이게 거의. 그런 느낌으로 사나? 준영이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 있나? 언제? 군대 있을 때. 군대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거. 아까 내가 뭔 말을 했네. 야동 보다가 막 들킬까봐.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부장님 네, 그쪽으로. 그래?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있는 사람도 있으면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황에다 지금 집어넣는 겁니다. 죄수들을. 그래서 상상을 자극하기 때문에 항상 어디든지 존재할 수 있어. 그것은 뭐냐? 단 한 사람은 어디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이 사람이 뭐 투명인간처럼 축축축 다닐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죄수들의 머릿속에서는 어디든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겠구나 하는 그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그런 말입니다. 이거는 이거보다 더 나은 것은 없죠. 그러니까 벤담이 여기서 약간은 오바를 한 듯한 느낌도 들지만 벤담이 노리고 있는 건 바로 이제 감옥을 개혁해야 되고 죄수들을 갖다가 뭐 인도주의적으로 해야 되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이룩하는 방법은 바로 죄수들의 상상 속에서마저도 감시의 질서를 체화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쫙 그들의 몸속에다가 집어넣는 것 이게 바로 벤담이 의도하는 바고 이것을 딱 읽은 순간 이 프로젝트 제안서인데 이게 됐네. 제레미 자네가 해봐 이렇게 했겠지. 이게 됐겠죠. 그죠? 벤담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돈을 벌려고 했을 거라. 그래서 이 파노티콘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셸 푸코 같은 사람이 요 구절에 주목을 하는 거야. 근대 사회는 감시가 편제되어 있는 것이다. 어디에나 감시, 어디에나 내가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준다. 그래서 요 구절에서 이제 미셸 푸코도 이 구절에서 자극을 받았어. 그래서 감시와 처벌 그 책을 쓸 때 바로 파노티콘이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끄집어내서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구절이 바로 이 부분에서 시작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도 좋지만 그렇게도 이제 미셸 푸코처럼 읽어도 좋지만 저는 그렇게 읽지는 않겠다는 얘기예요. 벤담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탁월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 그저 돈독으로 놈이었어요. 그래. 그렇게까지 읽을 필요는 없다, 이거지. 벤담이.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그 좀 짜증나는 게,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말이 너무나 여기저기서 쓰이는데, 여러분들 그 말 쓰지 마요. 인문학을 공부해서 상상력이 풍부해지거나 그러진 않아. 그러려면 차라리, 종이 촬영 놀이 이런 걸 하는 게 나아요. 인문학은 상상력을 기르는 학문이 아니야. 인문학은 겸손함과 엄밀함을 기르는 학문이지. 그지? 자네, 뭐 상상력이 늘어났어? 꽤 오래 들었잖아, 석충이. 늘어났나? 안 늘어났지. 그냥 주눅만 들고 있지, 계속. 그지? 인문학 공부를 많이 하면 상상력은 없어져 버려. 어느덧, 내가 막 자유롭게 상상해서 말을 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러다 선생한테 욕 처먹을 것 같아. 이제, 1년, 한 10개월 들었잖아. 이제, 이게 나도 여러분들이 이제 내면의 질서에 내재화되어 있다고. 자네 좀 그런 느낌 안 들어? 좀, 굉장히 됐어? 자네 약한 사람이야. 내재화되잖아. 그지? 이게 이제 내재화돼. 그래가지고, 뭔 말 하려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런 식으로 쓰면 강윤 선생님 혹시라도 이걸 발견해, 검색해가지고, 발견해, 욕처먹지 않을까. 잠깐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갔더니 막 이렇게, 이게, 인문학을 공부를 많이 하면, 이 벤담의 죄수가 되는 거야. 상상력은 없어져요. 나도 상상력 없어. 인문학 공부 좀 했지만 상상력 없어. 그냥 살상력은 좀 생길 수 있어. 살상력은. 말로 죽이는 살상력은 생길 수 있는데 상상력은 안 돼.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인문학적 상상력이란 말 들으면 짜증내야 돼요. 없어져. 상상력. 상상력 없어져. 최민희 씨 상상력 많이 늘었어? 주눅 만들지? 예? 그동안 내가 책이라고 읽었는데 참 개판으로 읽었구나 뭐 이런 거 거기서 시작하는 거야. 거기서 시작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파놉티콘의 건축. 파놉티콘의 건축은 말 그대로 원형 감옥입니다. 원형 감옥이기 때문에 뭐 원형 감옥이라는 건 뭐 빤해요. 이 뒤에 보면 이제 그 건축 구조 설계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기. 근데 그 건축의 핵심이 뭐냐면 2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이게 핵심 부분이야. 중앙의 한 점에서 수용 씨를 볼 수 있는 형태로 된 하나의 벌집과 같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감독관은 유령처럼 군림한다. 이제 상상 속에서, 저들의 상상 속에서 이 유령은 필요할 때는 곧바로 자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드러낼 수 있다. 그러니까 딱 이러고 보고 있다가 저쪽에서 이게 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가령 이제 뭐야 이병호 군이 저 야동 보고 있다 그러면 딱 나타나서 이병호 야동 보지 마. 딱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어휴 이거 안 되겠네. 야동 보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응? 그건 알았어. 자네라고 감시 한다는 게 아니야. 응? 그래서 이 벤담의 얘기가 있기도 하지만서도 이제 저한테 강의를 이제 10개월 정도 이렇게 들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강의를 하면서요. 이렇게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이게 좀 뭐랄까 그니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는데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말을 하면서 말하고 있는 나를 아, 이 말이 지금 이 말 헛나갔네 하고 감시하는 나가 하나 있어. 순식간으로 이렇게 뒤따라가면서 체크하는. 응? 그러니까 방금 전에 한 말이 아 실수했구나 다시 이렇게. 있고 또 하나는 학생을 감시하는 나가 있어. 이게 중요한 거 이게. 그러니까 강의하면서 내가 지금 막 야 석준아 하면서도 계속 여기 눈깔을 여기서 돌려갖고 누가 저기서 뻘짓 하는구나 이걸 다 계속 봐. 하다가 가서 또 그 사람한테 질문하거든. 내가 계속 왔다 갔다 질문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내 강의 들으면서 이게 뻘짓을 못하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딱 그게 보이거든. 눈에서 흰자위가 좀 많아지면서 이게 학생들이. 그 가서 질문을 해. 그래서 아 언제든 내가 뻘 생각하다가는 걸릴 수 있다는 이걸 심어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 강의가 안 돼. 집중도가 떨어지거든. 그래서 조심해야 돼. 무지하게 신경 쓰여. 그러니까 강의 끝나고 나면 무지하게 피곤해. 정신력이 막 소모돼. 완전히 소모돼. 120명이 넘어가면 근데 통제가 안 돼. 120명까지는 해봤는데 그 이상은 이게 흰자위가 많아지는 사람을 찾아낼 수가 없어. 찾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감옥의 본질적인 장점을 한 단어로 표현하기 위해 진행되는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판옵티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거기 파노티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형태를 갖다 따지면 판하고 오피콘이에요. 판이 PAN 그다음에 OPTICON이잖아요. PAN 그게 싸그리 이런 뜻이에요. 죄다. 에? 판 죄다. 옵티콘 본다 이거죠. 싸그리 본다. 그래서 판 옵티콘이에요. 사실 옛날에는 이걸 그래서 판 옵티콘이라 안 쓰고 판 옵티콘이라고 썼거든요. 사실 그 번역어가 더 좋아. 이 왜냐하면 판 옵티콘이라고 그러면 이게 팝콘 같아 버려.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전 책에는 저도 이게 책 세상에서 나오면서 이게 판옵티콘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예전 책에는 판옵티콘이라고 썼어요. 다 판. 요게 훨씬 더 의미가 되거든요. 요게 판. 그러니까 판옵티콘. 그래서 싸 죄다. 한눈에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판옵티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판옵티콘의 본질적인 장점, 그거는 뭐 그런 것들, 이게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측면들 또는 건축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그런 측면들. 그래서 29페이지로 가면 판옵티콘 도면이 있습니다. 이게 벤담이 그려놓은 도면이에요. 이게 판옵티콘 도면. 29페이지요. 찾았어요? 예. 찾았어요? 그래서 그 도면이 지금 이제 벤담은 요걸 이제 자기 동생 세뮤얼이 엔지니어였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동생이 그려줬을 거라 이거는. 동생이 그리고 형이 장사하러 다니고 이렇게 아주 전형적인 조합이지. 형, 응? 제레미 형. 형, 내가 존나 잘 그리거든. 내가 그릴 테니까. 형이 프랑스 가서 좀 장사 좀 해봐. 막 이랬을 거라. 지금 이게 아주 그 폴란이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기 폴란이는 이 두 형제에 대해서 뭐라고 폴란이가 말했냐면요. 돈을 벌기 위한 벤담 형제의 모험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어. 이게 이 거대한 전환 329페이지에 보면 이 책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330페이지부터 이제 프린트를 해주는데 돈을 벌기 위한 벤담 형제의 모험 사업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칼 폴란이가. 그래서 제가 이 거대한 전환 읽으면서 이 돈을 벌기 위한 벤담 형제의 모험 사업, 이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다. 지금까지 이 벤담의 이 판옵티콘에 대해서는 푸코가 한번 이렇게 좋게 때려준 뒤로 계속 이렇게 판타스틱한 상상력이 동원되어서 아주 많은 그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칼 폴란이는 얄짤없이 돈을 벌기 위한 벤담 형제의 모험 사업. 이거는 벤처 사업이, 모험 사업입니다. 그 모험 사업이 빈민들이라는 사회 전체의 문제를 푸는 보편적 계획과 하나로 합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당시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빈민 문제거든. 이때가. 왜? 시스템 전환기였기 때문에 이제 빈민이 떨려 나오는 거야. 역사의 수레바퀴 밟히는 인민들이,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빈민이 넘쳐난단 말이죠. 이 빈민이 그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직업 없이 잠재적 실업자들까지 다 빈민으로 포함이 돼. 빈민의 범주가 굉장히 넓어. 그때 벤담이 이게 돈 되겠네. 그래갖고 제레미와 세뮤얼 형제는 용감하게 돈을 벌기 위한 벤담 형제의 모험 사업을 벌이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바로 판옵티콘이야. 저는 이 폴란이 이 규정에 아주 동의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 세뮤얼이 그려줘서 제레미가 팔로 다닌 그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 그 장면을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장면을 생각해봐. 세뮤얼과 제레미가 둘이 앉아서, 형님. 이번에 한 건 합시다. 이걸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 야, 잘 되겠다. 이렇게 평생 동안 돈벌이에 돈독이 올랐던 사람이라고. 아, 이 폴란이 저 구절 하나로 저는 완전히 뿅 갔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벤담 형제의 모험 사업.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그 감옥 판옵티콘의 평면도가 있죠. 그래서 그 왼쪽 페이지에 보면 문단이 그 시작되는 부분 바로 위에, 새로 시작되는 부분 바로 위에, 두 번째 문단 바로 위에, 이 감옥은 범죄에 대한 공포를 각인시키는 하나의 도덕극장이 된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상상을 자극해서 강력한 본보기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교화를 해야 되는데, 교화를 하려면 공포를 심어놓고, 그래서 거기 그 문단에, 그 문단을 보면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형벌을 내리는 재판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이 극장 효과를 교묘하게 구성하는 책임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단순한 감시시설이 아니라 공포를 내재화시켜서 하나의 도덕극장으로까지 이걸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를 가면은 여기서 약간 이제 이 뒤에서 우리가 이 파놉티콘의 관리에 대해서 이제 읽게 될 부분이 약간 그 전조가 보이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부분. 인류애를 바탕으로 고려하면 수감자들은 끊임없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기도 하다. 그랬죠? 여기 이제 경제적인 효과까지도 좀 노리고 있다는 느낌이 여기 있어요. 근데 딱 넘겨보면요. 넘겨보면은 지금까지 얘기는 원칙적으로 건축가와 관련되는데 이제 관리에 들어가면 이 건물의 내부 관리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법률가의 영역에 속한다. 그랬죠? 법률가의 영역에 속한다. 근데 벤담이 쓴 책 중에 입법에 올린 책 있잖아요. 그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요 앞부분은 건축가와 관련된다. 두 번째 부분은 법률가의 영역에 속한다. 이 법률가도 보통 법률가가 아니라 이제 행정가, 사실은. 법률 개념이 행정화되는 건데, 이제 두 번째 부분, 파놉티콘의 관리에 대하여 조금 쉬었다 합시다.